늑대와 양. 아주 먼 옛날 버릇없는 양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말썽을 피우기 일쑤였죠. 어우, 이런 진흙도 잔뜩 묻고 냄새도 나잖아. 이렇게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바로 그때 지나가던 엄마가 그를 발견하고는 새끼 양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엄마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저는 그게 재미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 말을 안 들으신 거네요. 엄마 양은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안아주었죠. 어서 오렴. 엄마가 씻어줄게. 엄마 양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가 다치지는 않을지 언제나 걱정했어요. 그녀는 항상 이렇게 경고했죠. 조심해야 해. 숲속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거긴 난폭한 동물들이 산단다. 너를 위협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너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엄마, 걱정이 너무 심하시네요. 호기심 많은 새끼 양은 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는 자연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놀았어요. 어느 날 새끼 양은 평소와 같이 숲속 깊은 곳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샘물을 발견했죠. 아, 샘물이라니! 알맞게도 나타났네! 딱 목마르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새끼 양은 그 샘물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가기로 했어요. 새끼 양이 평화로이 샘물을 마시고 있던 그때 나무 뒤에 있던 늑대 한 마리가 그를 발견했죠. 아, 저건 육즙이 풍부한 양이잖아. 오늘은 아주 운이 좋군 그래. 늑대는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며 새끼 양에게 다가갔어요. 양은 늑대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계속 샘물을 먹고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는 이 늑대에게서 새끼 양을 구해줄 만한 다른 어떤 동물도 없었어요. 있지. 이런 깊은 숲은 나 같은 야생동물들한테나 허용되는데 말이야.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샘물을 마시고 있는 거지? 새끼 양은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늑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역시도 늑대가 위험한 동물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늑대에 관해 경고를 해준 적이 있어. 이 늑대는 나를 점심으로 만들어 먹으려는 게 분명해. 아주 사나워 보이고 말이야. 최대한 빨리 이 늑대한테서 벗어나도록 해야겠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대하신 늑대님,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양일 뿐이랍니다. 너 때문에 샘물도 더러워져 버렸잖니. 이제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목마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늑대님이 서 계신 쪽의 물은 깨끗하니까요. 뭐? 왜냐하면 샘물은 늑대님이 서 계신 그쪽에서 제가 서 있는 이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늑대는 새끼 양에게서 그런 똑똑한 대답이 들려오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양을 해치울 만한 명분을 만들어야만 했죠. 감히 나한테 말 대답을 하다니. 가만 보니 너는 작년에 나를 괴롭혔던 바로 그 양인가 보구나. 작년이요? 하지만 늑대님, 작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걸요. 새끼 양은 늑대가 그저 자신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그는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늑대와 양은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던 중 나무꾼들 소리가 들려왔죠. 그들은 늑대와 양이 서 있는 바로 그 샘물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똑똑한 새끼 양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 내가 늑대랑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을 끌고 대화를 나눈다면 나무꾼들이 여기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늑대를 쫓아내겠지. 늑대님, 당신 말씀이 맞아요. 제가 샘물을 더럽혔어요. 하지만 당신을 화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넌 이미 날 화나게 했는걸.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용서해주세요. 이야기라고? 이거 완전 시간 낭비잖아. 하지만 얘기를 들어줘야 천천히 다가갈 수 있는데 말이야. 나는 이제 이 새끼 양을 쫓아갈 힘도 의지도 없으니까. 옛날 옛적에... 이런 식으로 새끼 양은 몇 분간 더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양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무꾼들이 도착했죠. 그들은 늑대와 양을 발견했어요. 저기 좀 봐, 늑대야. 이런, 귀찮게 생겼네. 그렇게 나무꾼들은 늑대를 붙잡아 단숨에 쓰러뜨려버렸어요. 양은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죠. 오늘 정말이지 구사일생했네. 그는 곧장 엄마에게로 달려갔어요. 새끼 양은 숲속에서 늑대와 나무꾼을 만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죠. 그리고는 엄마에게 다시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양은 그가 교훈을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네, 이제 잘 알아요, 엄마. 앞으로 다시는 잘 모르는 곳에 혼자 안 갈게요. 특히 힘세고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절 기다리고 있는 곳엔 더더욱 말이에요.